UBS. 동심 찾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4월 5일 동심 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날씨를 먼저 확인하는데 이제 슬슬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계절 중에 봄과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데 두 계절을 즐기기에는 날씨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남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 맞아요. 다들 벚꽃 핀 거 보셨나요? 서울은 아직 만개까지는 아니었지만 길을 걷다 보면 핑크색으로 물드는 세상이 너무나 기분 좋고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저는 작년에 벚꽃을 보러 따로 놀러 가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꼭 벚꽃이 만개한 곳으로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학교에도 노란 개나리들과 분홍빛 꽃들이 조금씩 피어나는 것을 보며 봄이 왔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요즘 딱 제가 그리는 완벽한 이상향인 날씨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말로 유토피아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리는 자신만의 살고 싶은 세계가 존재하시나요? 따라서 오늘 저희 동심찾기 프로젝트에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1위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주토피아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다시 만나요. 이듬해 질려 꽃 피는 봄 한여름밤의 꿈 가을 타 겨울 내리는 1년 내 번 또 다시 봄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내 젊은 날 이제는 안녕 아름답던 우리의 Began the happy years in a happy end. Wisdom should be your touches. 생몸이 무지개. 철 없이 철 지나 철 들지 못해. 철 부지야 철 그런지 오래. 멋지 비발디 차이콥스키 오늘의 세계로 맞이해 마침내 마침내 심오네. 저 하늘만 바라보고서 사기절 잘 지내고 있어. Goodbye. 떠난 사람 또 나타난 사람 머리 위쪽 세상 나도 내려감에 Amazon. 지난 밤에 철만 담고 목숨 바쳐 달려오. 새 출발하도 원 목숨 변할래 전보다는 더욱더 좋은 사람 더욱더 더 나은 사람 더욱더 아침에 술을 맞고 내 안에 불륜 파도에 묻고 For life To where and when you're ready where 울었던 웃었던 소녀와 소녀가 그리워 너 사랑했던 사랑했던 시절만 자꾸 기억나 이제는 날이 갈수록 속절 유토피아는 다양한 동물들이 사는 동물원 혹은 동물을 뜻하는 영어 주와 유토피아를 합성한 합성어입니다. 영화에서는 영장류를 제외한 지상 포유류만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만 파충류나 새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시간적 배경은 현대, 공간적 배경은 주토피아 시티입니다. 따라서 건물들의 구조가 굉장히 현실적이며 스마트폰이나 전철 같은 기술도 있고 동물들의 옷차림이나 사회 조직들 역시 굉장히 현대적이죠. 경찰도 있고 자동차국도 있으며 세금 또한 존재하여 사실상 현실적인 요소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주토피아 시에는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관계로 열대우림 구역, 툰두라타운, 다운타운, 사하라 광장, 캐니언 밸리 등의 12가지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다양한 생태계는 기계 문명의 힘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하워드 감독은 엑스포에서 주토피아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에서 주토피아의 동물들은 자연의 세계, 즉 동물적 특성과 인간의 세계, 문명, 기술과 이족 보행 모두를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언급하였는데요.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주토피아는 기존 동물 의인화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작품일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티저 공개 이전에는 많은 디즈니 팬들이 인간들이 동물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 하워드 감독이 기존의 디즈니 동물 의인화 애니메이션과는 다르다고 한 점, 주토피아의 구성원들은 인간의 세계를 살아간다고 발언한 것 때문에 인간이 등장하고 그들이 검은 속내를 가진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하였으나 티저에서 인간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고 소소한 논쟁은 종식되었다고 해요. 샤키라의 Try Everything. 오늘은 주토피아의 초기 설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주토피아는 초창기 기획 단계부터 개봉까지에 있어 수많은 변화를 거친 영화입니다. 맨 처음 기획 당시에는 제목이 세비지시였는데 이때는 문명화된 주토피아를 떠나 미지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는 잭 세비지라는 수컷 토끼가 주인공인 스파이 영화였다고 해요.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주토피아의 내용과 너무 달라서 저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조금 놀랐어요. 현재는 당찬 주디가 주토피아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정을 그린 스토리라면 초창기에는 오히려 떠나고 싶어 했다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네요. 감독의 말에 따르면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바다, 사막, 정글 등 배경으로 시리즈물이 나오면 멋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처음 위원회에 선보였을 때 첩보물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마음에 안 든 상부의 의견에 따라 캐릭터를 닉과 주디로 전환시켜 닉이 주인공인 초기 설정을 만들고 그걸 또 몇 번 갈아엎어 주인공을 주디로 변환시킨 것이 지금의 주토피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캐릭터의 존재가 알려진 이유로 주디와 함께 잭 세비지의 콘셉트 아트가 팬아트로 그려졌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당시 캐릭터의 개요만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은 캐릭터이기도 했으나 다른 여론으로는 예전에 이미 바꾸었던 캐릭터 설정에 과몰입한 탓에 닉의 자리를 대신해 주디 옆자리에 두는 창작물이 싫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또한 초기의 영화는 우연히 누명을 쓰고 주디의 추격을 받게 된 닉의 시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고 해요. 찰리푸스의 라이트 스위치. 또한 포식자들은 본능을 억제하는 전자 목걸이를 차는 등 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했는데요. 이처럼 초기 콘셉트는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방불케 하듯 분위기가 암울하였답니다. 이러한 흔적은 개봉 1년 전 주토피아의 문서 초기 시놉시스에도 남아있는데요. 주토피아의 식물 형상의 건물이 많은 이유도 이 피식자 동물들이 포식자 동물들을 지배하는 초기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개월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거리가 꼬이게 되자 결국 개봉을 1년 앞두고 주인공을 닉에서 주디로 바꾸어 좀 더 밝은 스토리로 갈아엎게 되죠. 개봉 후 이러한 수정전의 스토리가 알려지게 되자 팬들은 기획 단계에 참여했던 콘셉 아티스트들과의 인터뷰와 그림들, 그리고 초창기에 알려졌던 시놉시스 등을 바탕으로 수정전의 줄거리를 어느 정도 재구성해냈습니다. 세상에는 천재들이 정말 많은 거 아시죠?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 초기 줄거리를 거의 완벽히 완성시켰다고 해요. 마치 벨 웨더의 음모가 이루어진 후에 주토피아와도 같은 어두운 분위기의 설정에 팬들은 주 디스토피아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2차 창작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아, 주디스토피아가 무슨 뜻이냐고요? 이는 주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합성어입니다. 특히 주토피아는 현대사회의 이슈 중 하나인 인종차별과 편견, 더 나아가 역차별이라는 까다로운 주제를 굉장히 재미있고 깊이 있게 잘 녹여냈는데요. 대중적인 재미를 놓치지 않으면서 이처럼 심오한 주제를 작품 속에 녹여내는 솜씨가 훨씬 더 정교하고 세밀해진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키니 브라운의 지켜야 해. 우리 딱부터 매는 You're the reason why I'm alive. 널 지키기 위해서 난 원해 인정을 전부 다. 앞으로 가는 건 말곤 감흥이 없어 전부 다. I'ma fix you, I'ma go protect you like a shield of love. Feel my family on a different delicacies on a plate. 저러 괜찮아 it's okay. I'm a grown ass man, okay. What a matter what it takes. 너는 내가 지켜줄게. 서로 위로 두 손가락 바로 비싸니 나를 지켜야 해. 너를 지켜야 해. 발걸음은 나 빼려고 또 뒤를 봐. Wait on this, you got okay. 난 바를 준비 중에 너와 내 인정. Baby, 모두 다 지켜야 해. 서로 괜찮아, it's fine. 내 사진 속에 눈빛 사랑해. 너를 지켜야 해. No matter what it takes, 나는 앞으로 가야 해. 모두 다 지켜야 해. 다시 한번 말해야지, I love you, lame. 땀이 나게 달려는 from 첫 mixtape. 너무 멀리 왔대도 안 느려는 pace. 필요 없어 break time 뛰고 있어 밤. 내 카페는 부다시 비워 in my car. 다시 난 내 broke 되려고 해 젊은 부. I don't give a 계시 않아 너네 bro. 똑같은 걸 만들어도 목을 질 때까지 making it. 저게 그처럼 해 불만이 바로 해. 넌 대체 왜 그래 비워내 ashtray 또 반복되게 해. 불만이 많은데 안 하고 싶어. 난 바를 준비 중에 너와 내 인정을 baby 모두 다 지켜야 해. 서로 괜찮아 it's fine. 내 사진 속에 눈빛 사랑해. 너를 지켜야 해. No matter what it takes 나는 앞으로 가야 해. 모두 다 지켜야 해. 특히 이러한 메시지가 다수가 소수를 차별하니 그러지 말자와 같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다수의 약자, 즉 초식동물과 소수의 강자, 육식동물이란 설정을 베이스로 하여 약자가 강자들에게 받는 차별과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에게 받는 차별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훨씬 깊이감이 있다는 호평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전자의 주제를 다뤄온 작품들은 수도 없이 많았으나 후자의 주제를 다루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적지는 않지만 주토피아가 나온 당시에는 더더욱 정체성 폐해가 심했는데요. 강자가 약자를 혐오할 수는 있으나 약자가 강자를 혐오하거나 차별할 수는 없다 라는 뉘앙스의 주장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집단으로부터 수치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이에 대한 반박은 약자에 대한 탄압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어 많은 작품이 역차별 문제를 쉽게 거론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러나 주토피아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나뉘어 살아간다는 상징적이지만 생생한 세계관, 초반과 후반의 구도 반전과 복선, 그리고 직관적인 스토리를 통해 누구나 차별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이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이유의 블루밍. 네가 보고 싶어 날 속마음에 담아 이모티콘 하나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 많이 바쁘지 않아 nothing 나나 잠들어 있지 않아 insomnia 나나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이지 않아 이렇게 동심찾기 여섯 번째 프로젝트가 끝이 났는데요.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재밌는 스토리만 바라보고 시청했던 영화에 엄청난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다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애니메이션은 저희의 어릴 적 동심을 불러오는 것과 더불어 그저 재미있게 보았던 영상물에 정말 다양한 의미가 담겨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완벽한 날씨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프로젝트 담당자 안혜지, 기술의 박세준, 저는 진행자 박선민이었습니다. UBS